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8세 즈음에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세계 진보적 인사들이 축전과 축하 편지들을 보내왔습니다. 메이코노동당 전국 지도자, 메이코인민사회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불가리아 공산주의자 동맹 용의위원장, 이란 이슬람교 연합당 부총비서, 이집트 자유사회주의자당 부위원장은 축전과 축하 편지들에서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는 주체 사상, 선군 사상의 기치 높이 조선노동당을 승리의 한 길로 이끄시어 시대와 혁명 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었다고 하면서 주체 혁명기업을 승리적으로 용도하시는 김정은 동지의 고귀한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 것을 가장 충심으로 추구한다고 지적했습니다.